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충분해. 그저 받기만 했던 너의 마음 이제 다 돌려줄게. 조금 더 가까이 사랑 너와 내가 지금 이대로 항상 너를 지켜줄게. 때로는 주워서 아프고 힘들면 그저 너만은 변치 않길. 고마워 힘들 때면 다 같이 울고 언제나 함께하며 지켜줘서. 그저 받기만 했던 너의 마음 이젠 다 돌려줄게. 조금 더 가까이 사랑 너와 내가 지켜줄게. 때로는 지쳐서 아프고 힘들면 그저 넌 기대면 돼. 영원히 happy to get 세상에 가려진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눈부신 그 최고야 내 사랑 그대. 누가 뭐래도 넌 내 사랑.